Baby baby baby 사랑을 믿지 않았죠 잠을 둘러쌌던 지난 날들 Baby baby baby 혼자도 괜찮을 거란 바보 같던 남이 그댈 만나 어색해진 내 모습 사람들이 말하죠 조마조마 뜨끈뜨끈 나도 어쩔 줄 모르죠 그때 주위의 친구들이 요즘 날 보며 하는 말이 대체 누구야 널 바꿔놓은 amazing girl 그대와 If you feel like this,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